색도 좋다는데 사랑이 사랑 김 빠진 사랑 생각하기 나름이야 하늘에 다친 내고 발질로 돌풍이 잔다고 되겠느냐 억울해도 웃으며 살자, 살자. 미워도 믿으며 살자 사랑이 사랑 너와 무지개 사랑 만들면 되는 거지 성화는 왜 부려 강자는 왜 부려 이 좋은 세상에 미워도 웃고 슬퍼도 웃으면 사랑이 온다네 색도 좋다는데 사랑이 사랑 김 빠진 사랑 생각하기 나름이야 하늘에 다친 맺고 발질로 돌풍이 잔다고 되겠느냐 억울해도 웃으며 살자, 살자 미워도 믿으며 살자 사랑이 사랑 너와 무지개 사랑 만들면